조선정교인협의회 대변인은 남조선인민들과 정교인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지지해서 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광범한 각계층의 투쟁에 정교인들도 적극 합세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정교단체들과 각계층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남녘당을 세계 집회 전략의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전락시켜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 행위를 저지시키고 민족 정교인 원불교의 신성한 성지를 수호하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정교인협의회는 신성한 우리의 조국 강토와 정교 성지까지 미국에 섬겨바치며 이 땅 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데 광물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4대 매국 행위를 준열히 단죄하면서 남조선인민들과 정교인들의 사드 반대, 성지 수호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박근혜 역적 패당이 강행 추진한 사드 배치를 용인하다 못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걸거들며 미국의 아부 추종하여 추가 배치까지 서두르고 있는 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배신 행위이며 전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교인들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인 사드를 몰아내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